두 나무꾼이 누가 하루 종일 나무를 많이 베는가 서로 내기를 했습니다. 한 나무꾼은 힘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꾼은 나무를 열심히 패다가 그다가 또 잠시 쉽니다. 지금 다른 나무꾼보다 한 그루라도 더 많이 잘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쉬어요. 그런데 쉬면서 뭘 하냐면 자기의 도끼날을 갑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나무를 패다가 또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또 나무를 열심히 패다가 또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그런데 또 다른 나무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열심히 나무를 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지선다예요. 먼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나무를 두 나무꾼이 열심히 폈는데 하루가 끝났을 때에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베었을까? A.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만 했던 사람. B. 중간에 쉬면서 도끼날을 갈며 도끼질을 했던 사람. C. 둘다 똑같았다. D. 잘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 하지 마라. 정답은 뭘것 같아요? 예, B. 다들 아시네요. 쉬면서 도끼날을 갈면서 도끼질을 했던 나무꾼이 많이 잘랐는데 조금 더 많이 뵌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뵀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치르고 있었던 이 전쟁을 잠시 쉬고 마치 영적인 의미에서 도끼날을 가는 듯한 그 의식을 행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아이 성에서의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 성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이미 아주 상세한 지시사항을 주셨고 그 지시사항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또한 아이 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옆에서 막 샌드위치로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쳐서 아주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내용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어요. 한번 졌다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 더 통쾌했을 거예요. 이 통쾌한 반전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 전쟁 직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먼저 30절, 우리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0절이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영어로는 at that time. 어떤 때예요? 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대요.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처음에는 졌다가 다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승리를 자축하고 막 축제를 벌인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또 다시 다른 성을 쳐들어가자라고 또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즉, 예배를 드리러 에발산에 갔다는 거예요. 이 에발산은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에서 기적으로 건넜어요. 바로 앞에 길가에 진쳤어요. 예, 지금 지도가 조금 잘못됐지만 예, 여리고가 한 이쯤에 있는데 여리고 먼저 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쳤어요. 그리고 난 상황에서 이제 에발산 북진을해서 에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세겜 땅이 있는 곳이에요.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약 30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만 갔는가? 아니에요. 33절과 35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이 이스라엘 진 안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도 함께 다 같이 저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거예요. 차를 타고 갔을까요? 아니죠.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여인들과 이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아이성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길갈이 베이스 캠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군사들은 다시 24km를 내려와서 이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 24km, 그 다음에 또 북진해가지고 30km 더 가서 에발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총 몇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24 플러스 30 하면 54. 어렵지 않죠? 네? 54km는 몇 마일이냐? 약 34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저기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는 바로 그 위치를 한번 갔다가 왕복해서 돌아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거리예요. 34마일.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함께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빠른 속도로 걸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꽤 먼 거리예요. 게다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하루 종일 빨리 걸어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요 바로 다음 장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족속의 다른 왕들이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1대1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저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우리가 먼저 전쟁에서 쳐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방금 전에 아이성 전쟁을 막 치른 상황이죠. 피곤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쉬지도 않고 길갈로 내려와서 다시 그 54km를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저 에발산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만약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하여 기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치려고 했다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죽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에발산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할 때 그때 갑자기 에워싸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54km나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에발산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먼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며 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가?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천천히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너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런 명령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또 신명기 2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각자 아멘 아멘을 외치어 그렇게 너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그러한 예식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미 명령을 한 거예요.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러한 모세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을 언젠가는 그 에발산에 가서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딱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엄밀히 말해서 전략적으로 볼 때 지금 하면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가 그 일을 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굳이 그 에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여호수아가. 뭐냐면요.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 아간이 불순종을 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패배가 임했고 그로 인해서 온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고통을 같이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한 명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앞으로 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속에 못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큰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 전쟁과 아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나 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때 체험하고 믿게 되었잖아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이 일을 감행한 거예요. 저희도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위험부담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아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불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들도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율법의 내용을 돌에 기록했대요. 아까 31절에도 또 신명기 27장의 내용에도 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깎지 않는 돌, 그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그 커멘터리 주석을 읽어봤는데 솔직히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게 뭘 의미하는가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은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겠죠. 시간도 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면은 성경이 뭘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200만 명 넘는 숫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그 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린다 할지라도 다들 보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라.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치러나갈 것이다. 너희를 다 지켜보고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3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먼저 읽고 제가 그림으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에 명한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 33절의 내용은 신명기 27장에서 기록한 것보다 조금 압축 버전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그 에발산 앞으로 여섯 개의 지파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면 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0만 명 정도가 에발산 앞에 선 거예요.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수블론지파, 갓지파 아닌가요? 단지파. 제가 예전에는 잘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희미해지네요. 단지파, 납달리지파. 100만 명이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이쪽 남쪽에 그리심산 앞쪽으로 또다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셈,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셈은 요셉 지파로 하나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100만 명이 또 그 앞으로 쭉 섰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 약간 앞쪽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쪽을 향하여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앞쪽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섰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인들이 거기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둘러섰어요. 이 대열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또 행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가?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로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지금 200만 명이 100만 명은 에발산 앞에 또 100만 명 정도는 이 그리심산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들 앞에서 율법을 크게 낭독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 후에 아멘을 외쳤고요. 그 다음에 저주에 관련된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면 이 에발산 앞에 서 있었던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을 외친 거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저주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심산 앞에 있는 10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주의 내용을 분명히 선포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명기 또 28장 15절부터는 저주의 내용이 나거든요. 또 그럼 여호수아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 또 에발산 앞에 있었던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축복의 내용을 외치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 그리심산 앞에서 외치고 또다시 신명기 28장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에발산 앞에서 아멘을 외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며 이 의식을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을 외쳤는데 그냥 밋밋하게 아멘 이렇게 외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가대도요. 100명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과 500명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그 볼륨과 그 웅장함이 다르죠. 근데요,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 세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아멘! 외치면 이게 메아리 쳐서 아멘, 이렇게 울리는 그러한 어쿠스틱 사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어요? 100만 명 이상. 또 이쪽도 100만 명 이상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청나게 크게 웅장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 아멘 소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 쳐올렸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결국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도 아니고 병력도 아니고 전술과 전력도 아니고 뛰어난 외교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From now on, there's no compromise.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선포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에서의 이 의식 후에 앞으로 이제 약 6년 동안 29개의 가나안 족속들과 그 가나안 족속의 성들과 그다음에 그 성들의 아는 또 왕들이 있잖아요. 29명의 왕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9전 29승 무패. 한 번도 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며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그동안도 성도님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며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면은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마음판에 새기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바로 이 시간에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데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에발산까지 가기 원했는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때에 얼마 안 되는 짧은 단락이잖아요. 8장 30절부터 35절, 그렇죠? 얼마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호수아 강해를 나눌 때에 이 짧은 단락을 그냥 스킵하지 않고 거의 다 다루고 넘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심산은 율법에서 축복의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에 같이 아멘을 선포했던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율법에서 저주의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을 선포했던 저주의 산이죠.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두 산 중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 두 산 중에 아무데나 가서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느 산에 가서 서 계시겠습니까? 어느 산에 가서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축복산에 가고 서서 계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솔직하게 뭐가 문제예요? 에? 기왕이면 축복산이죠. 그쵸? 아무도 지금 제 유인작지 넘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산 이 그리심산에 단을 쌓아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요? 저주산 에발산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는, 그 번제와 특히 화목제는 훗날 저주의 산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저주가 되신, 우리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제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인이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운명이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며 돌아가셨잖아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그곳은 다 저주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은혜의 땅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게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었겠지만, 그 어린 양은 바로 그 후에 1400년이 지나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도중에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위험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 그 단을, 에발산, 저주의 산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에발산으로 다 올라갔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그로 인해 종종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지치고 피곤해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한 그 에발산으로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는 저주의 산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갈보리의 은혜의 산이 된 바로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그때마다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재정립해 나가면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의미에서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 십자가 아래에만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소망과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소망과 풍성한 생명이 십자가 밖에서는 없어요. 십자가 말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하기 위해 무조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우리 삶을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재정립해 나가시면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저 영원한 삶,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위하여 하나님 말씀 위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참으로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